국제문제연구원연구사 리초르가 진짜 소경인가 아니면 소경 흉내를 내는가 이런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악의 제국인 미국의 땅덩어리를 통째로 사정권에 집어넣은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의 연이은 발사 성공 소식은 지금 온 행성의 특대 뉴스로 세계 보도계의 지면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일치하게 조선의 대륙간 탄도로켓2가 최대 정점 고도 3,702km, 고리 근 1,000km를 비행하였다. 실제 최대 사거리 비행 조건보다 더 가혹한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된 이 놀라운 사실 자료들은 정상적인 발사 각도로 계산하면 미국의 서부 지역은 물론 뉴욕을 비롯한 동부 지역도 사정권에 집어넣고도 남음이 있는 실제적인 위력을 시위했다고 대소특필했다고 글은 지적했습니다. 온 세계가 인정하며 경탄하는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2의 위력을 두고 조선반도와 이 땅에 있는 러시아에서는 한사코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2가 고도 681km, 고리 732km라고 강짜를 부리면서 중거리 탄도로켓2라는 어불성설이 튀어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글은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2 발사 성공을 누구보다도 인정하기 싫어할 대양곤놈 몰리 아메리카 대륙의 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미국도 감히 부정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 어떻게 되어 턱 밑에 있는 러시아에만은 중거리 탄도로켓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군사력에서 두 번째 자리에 놓으면 섭섭해할 러시아가 저들의 억지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해보려고 국방성의 명의까지 동원하면서 요지부동의 막무가내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사물에 대한 시각적 개념에는 큰 나라의 보총은 로켓처럼 보고 작은 나라의 로켓은 보총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술과 시기심이 전성처럼 군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라고 글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세상 사람들은 몇 해를 두고 미국의 제재와 압박의 주대상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사회에서 대조선 제재결의 채택 문제가 논의될 때까지만 해도 그 교리가 조선의 일상적인 경제무역 활동과 인민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짐짓 강경 자세로 미국과 맞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중거리 탄도로켓이라고 하는 목적과 결부시켜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글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대조선 제재결의 채택에 제동을 걸듯이 객기를 부리던 러시아가 돌연 미국의 배에 뛰어올라 트럼프의 감사까지 받은 것을 보고는 중거리 탄도로켓이라고 우기는 그들의 진짜 속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글은 러시아의 억지 주장은 우리에게도 대륙간 탄도로켓을 연이어 발사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아주고 우리가 새로운 행동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추동력으로 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러시아가 진짜 소경인가 아니면 소경 흉내를 내는가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라고 하면서 러시아가 그처럼 애지중지하는 자기 딴의 대국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국이면서도 대국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이 영원히 숙명으로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